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8술 맞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의 교리대회가 25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탑 중심 주제 승리상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명예 위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 각급 군사학교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결의대회에서는 황병서 동지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역사적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탁월한 전략 전술, 비범한 용군술이 하나온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불굴의 투쟁 정신이 나온 자랑찬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대원수님께서 장장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필승불패의 선군혁명 용도로 반미성전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강미력한 정치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 김종일 조선의 성스러운 반제반미 전승의 역사와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김종훈 동지를 업시모시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대로리어 끝없이 빛내며 최후 승리의 7.27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더욱 심차게 싸워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장병들을 대표해서 육군 소장 전일, 해군 소장 장철국, 항공군 소장 허령이 결의 토론을 했습니다.